노동신문은 6일 주체혁명이업 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. 사설은 오늘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, 인민들의 드높은 정치적 열의와 커다란 기대 속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 당 제7차 대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우리 당 역사와 인류사에 특기할 승리자의 대회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번 당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최대의 속도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기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하여 당 대회는 우리민으로 하여금 필승의 신심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 총매진하게 하는 새로운 총진군 대회로 된다고 사설은 강조했습니다.